만천 이별하고 정처 없이 떠난 몸이 사랑 찾아 산을 넘고 님을 찾아 강을 건너 선망당 고갯길을 꼬불꼬불 덜거더라 옛사랑이 그리워 고향 찾아왔건만 아 정든님은 한곳 없고 복국새만 슬피 운다 이별하고 무정하게 떠난 몸이 보름달이 밝은 밤엔 순정 바친 님 생각에 괴로움을 잊지 못해 몸부림쳐 울러가며 옛 추억이 그리워 고향 찾아왔건만 아 없고 복국새만 슬피 운다